구로 지역 곳곳을 날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 종이 비행기 2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최종호 김정금입니다. 네, 오늘도 구로 지역 소식 한 가지씩 전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식을 전하자면 저는 오는 10월 28일에 있는 친환경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로팜에서 열고 있는 행사고요. 친환경 전홍약채소, 뭐 핸드메이드 제품들, 그런 제품들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그리고 공연들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봉 이동 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은 축제의 장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같은 날 천황 실버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고 합니다. 10월 28일이고요. 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천황 4단지에서 6단지 둘레길에서 이루어지고요. 초대 가수가 김선영님, 예. 아, 이분은 MC네요. 국국 국악예술단 그리고 SBS 우차싸 대표 개그우먼 김세아 씨가 온다고 하네요. 네, 실버 축제 한마당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천생연분 천황마을축제가 4회가 11월 4일 날 드디어 열립니다. 네, 네. 천황초등학교 및 인근에서 벼룩시장, 체험부스, 먹거리장터, 공연 등 아주 다양한 예, 축제 한마당이 벌어지니 네. 우리 예, 청취자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자리 정도는 한번 찾아가 보도록 네, 꼭 오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소식 전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네. 네, 오늘도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네. 이야기 손님들 모시고 이따가 네. 만나볼 텐데요. 네. 먼저 한 곡 듣고 우리가 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직접 신청해 주셨는데 소개는 이따 한번 듣고 돌아와서 네, 직접 듣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가을 아침. 네,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등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아, 네. 노래가 너무 저는 많이 못 좋죠. 들어봤던 노래인데 새삼 들어봤는데 좋네요. 뭔가 지금 오늘하고 되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사가 되게 가사를 들으면 좀 와닿긴 하지만 그냥 되게 밋밋한 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떴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유가 불러서 뜬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네, 이런 요즘 노래가 또 주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아, 이 좋아요. 이 노래가요? 노래가. 네, 우리 딸도 막 종이에 적어서 가사 적어서 외우고 불러대더라고요. 네, 그이 노래를 그럼 신청해주신 두 분을 네 모시고서 만나볼까요?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특히 네, 약간 다시 한번 인사를 얘기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네, 다시 마이크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야릿다운 목소리를 제가 막아버렸네요. 오늘 저는 약간 특히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오늘 모신 분들이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듣고 네. 왔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저도 뭐 영상 만드는 일 이런 걸 하지만 특히 항상 뭔가 연극 그리고 어떤 뭐 연기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항상 진짜요? 있었어서 오늘 특히 얘기들을 여쭤볼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한데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긴 했는데 일단 그두분 소개를 그럼 직접 좀 네, 들어볼까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에서 이제 10년 넘게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네,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곽현실이라고 합니다. 결혼 안 했다고 해도 되는데 꼭 결혼을 하셨대요. 아, 저는 처음 뵀을 때 미혼인 줄 알았거든요. 속았어, 속았어. 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동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구로동 그 자리에서 이동해서 40년 쭉 살고 있는 네, 윤풍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0년? 네. 40살 오, 올해. 태어난 진짜 곳이 토박이신 구로예요? 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구로 이동해서 태어났고요. 네. 무슨 산부인과였는데 그 산부인과는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래 영화 아파트에서 한 5살까지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같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친정 부모님? 네, 친정 부모님. 네네네. 아, 네. 너무나 좋겠네요. 감사하게도 방한 칸을 내주셔가지고요. 오, 네네. 진짜요? 저희 야. 부모님이 구로시장에서 떡집을 지금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3대째 50년 넘게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떡집? 네. 뭘 하세요? 저는 동생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고요. 네, 아. 저는 다른 잡을 너무 힘들어서 노가다가 싫어서. 그 떡집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떡을 너무 좋아해서 떡을 자주 사 먹어봐서 새벽부터 뭐 네. 네, 맞아요. 일어나서 작업하시고 네. 그러시던데. 거의 뭐문 오픈 시간은 4시부터고 문 닫는 시간은 거의 10시라서 아우 세상에 몇 시간 자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떡집이 네. 저희 바로 옆에도 시장에 오류시장에도 네, 떡집이 맞아요. 있는데 거기 네. 분들을 뭐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생활이 진짜 바쁜. 맞아요. 저희 근데 뭐 연극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갑자기 그냥 얘기로 했다가 근데 이 이렇게 지역 사는 얘기만으로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두분 모이신 저희가 팔짱이라는 이름의 연극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 연극팀에 대한 소개도 이어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할까요? 네, 해주세요. 대표님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 예. 저는 윤북란이고요. 네. 팔짱의 대표를 어거지로 맡아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주부로 이루어진 극단이고요.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언니들인데, 언니들이 이제 팔짱이라는 우리 동아리의 이름.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팔짱이라는 이름은 구로 일대의 그 다문화 가정과의 화합 교제를 그 연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연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 그렇게 만들어진 극단이고요, 동아리고요. 네. 그래서 구로구에 그 계시는 주부들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자기 주부가 되면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점점 남의 일에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극단을 통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의 팔짱을 껴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웃의 문제라든지 같이 교제하면서 나눠보자 그런 취지에서 팔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뜻이 네. 막 소름이 예. 항상 말할 때마다 소름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옆에 계신 곽현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자면 팔짱의 초기 멤버신가요? 그러면? 네. 창단 멤버. 창단 멤버. 네. 그러면 복란 대표님은? 저는 언제? 2기. 네. 그러면 13년도부터 활동하셨네요. 네네. 예. 초기 멤버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원래 누가 하자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구로 여성회에서 처음에 모임을 시작했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소소한 동아리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아가씨 때의 그런 연극한 경험이나 이제 무대에 한번 올라와 보고 싶다는 그런 네네. 경험들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구로 여성의 소속이기도 하면서 네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기반이 되어졌네요. 네. 야 그러면은 지금 멤버는 1기 2기 지금 2기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3기 분들까지. 그렇군요. 네. 계속 모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 계속 모집은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열려 있어요. 네, 아무나 언제나 누구나 네, 들어갈 그럼요. 수 있도록. 네, 네. 벌써 2013년이면 그러면 3, 4, 5, 6, 7. 야, 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전통이 있는. 그러면 두 분 다 연극이라는 것과 이전에 좀 연이 있으셨던 네네. 것일까요? 언니는 그 곽현실 선생님은 언니가 말씀하시죠. 뭐 저는 여성에서 계속 예, 근무를 하고 만났고요. 그러니까는 여성회 말고 외에서 할 때는 아름이 극단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뮤지컬도 하고 그런 뭐 마당극도 하고 네. 그렇게 연극을 시작했었죠. 예, 저는 직접 봤거든요. 연극하시는 모습을 잠깐 네. 여기 갔다가 시선 이렇게 움직이면 네. 모습이 변해 계세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해요. 네. 카리스마 짱이에요. 아주. 네. 우리 복란 대표님은 네. 연극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다들 그 이렇게 학예회로 막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성인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한번 이제 어거지로 다 어거지래. 네. 성극을 했는데 그냥 어렸을 때 느낌하고 너무 다르게 되게 막 좀 전율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카타르시스 네네, 뭐 그런 거. 무대에서의 그런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 현수막이 그 저에게 막 빨려들듯이. 주부극단 팔짝 모집합니다 이러면서 막 빨려들듯이 막 저에게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현수막을 보고 딱 찾아가신 네네네. 처음에 외모로는 막 대학로에서 계속 연극 공연을 하던 그런 분인가. 전혀 아니에요. 구로동 토박이. 그러면 팔짝에서 서로 만나신 거군요. 네네. 이분은 네 지금 네, 원래는 그 제가 여기 곽현실 쌤을 네네. 예전에 무슨 뭐 네트워크 함께? 네네. 네, 거기에서 뭐 예, 활동하실 때 잠깐 뵀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여기에서도 하여튼 두목불출 막 여기서도 보이시고 여기서도 보이시고 네. 갑자기 또 이번에는 팔짱을 하신 데서 원래 하시던 일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네, 이제 구로구 네트워크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네. 처음에는 구로 여성회에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구로 여성회에 있다가 이제 함께 구로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함께로 가서 이제 그 사무국을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저소득층 친구들 대상으로 드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네. 여기 민중의 집에도 방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네. 아, 데려와가지고. 모임을 가져서 이제 데리고 와서 맞아요. 네, 그때도 방송도 같이 같아요. 하고 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계세요? 현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네.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생활예술 매개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예. 생활예술 매개자요? 네, 네. 오. 거창한데요? 아니,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제 구로 지역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동작구에 배정이 돼서, 이제 동작구에도 많은 동호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음악하시는 분들, 뭐 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랑 같이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구로 문화재단에서 저희 아트라인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매개자 역할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죠. 아트라인. 네. 아트라인. 그러니까 예전에 그것도 생활 예술 뭐죠? 네, 맞아요. 예. 네. 저희가 그 네네. 예술 단체들 서로 네네. 모임하는 구로 지역 내에서 네, 모임을 네네. 가졌는데 그때 뭐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뭐 고민들도 나누고 뭐 저기 세미나 강의도 듣고 되게 유익한 시간들을 몇 차례 가지면서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매개자라고 하는구나. 네네, 그렇죠.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원체 성격이 좋지 않고서야. 저는 옆에서 항상 보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해? 아, 막 여기서 항상 그 밤 고구마가 들끓는데. 근데 참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잘 대하시고 중간에서 소통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우리 극단에 있구나. 극단에서도 이렇게 매개자 역할 잘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창단 멤버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 뭐 극단 팔짝만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아, 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원래? 아직 자녀가 없어서 네. 계속 그 잡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업주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네.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네. 영어 뮤지컬이라고 또 네. 뮤지컬 수업을 맡아서 아이들에게 뮤지컬 총 연출 감독을 네. 네. 어쨌거나 두 분 모두 이렇게 예술 쪽에서 문화예술 쪽에서 여튼 어린이와 만나고 계시고 그렇죠. 선생님은 성인들과의 네. 만남을 갖고 계시는데 서로 그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많이 네. 되죠. 네. 그렇죠. 연극 그러면 이제 네네. 구체적으로 또 그 팔짱이 걸어온 길을 좀 예, 제가 저도 좀 어떤 공연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읊어볼까요?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17년부터 하면 안 되겠네요. 2014년 11월에 구로극단 팔짱에서 수상한 쌀통이라는 연극 공연을 하셨고요. 2015년 12월에는 구로주부극단 팔짱이 나이롱 인생이라는 연극을 또 공연을 하셨네요. 그리고 2016년 11월 해마다네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구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 페스티벌 철길을 걷는 아이 히히히 미용실 연극 공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화가 있는 날 가리봉 아지트에서 히히히 미용실로 연극 공연을 하셨고 2017년 5월에는 생활문화진흥원 구로문화재단 서남권 생활문화동호회 연결 프로젝트 서포터즈 여기서도 예. 이제 네트워크 파티 예, 식으로 맞아. 하시면서 예. 또 히히히 미용실 네, 네, 네. 공연을 하셨죠. 이야 1년에 한 번씩 가시다가 17년에는 작품을 두 개나 올리셨어요. 또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름들은 들어봤는데 혹시 뭐 최근에 지금 하고 계시는거나 어떤 공연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일단 좀 이렇게 제목들만 들어도 뭔가 재밌는 제목들이긴 한데 네, 그러게요. 소개해주실 수 있는 공연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그 첫 번째 공연 수상한 쌀통은 저희가 작가가 없고 배우들만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아. 했던 거라 아. 네 저희가 이제 저작료를 지불하고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극을 네 아. 대본을 저희가 샀어요. 저작권료를 내고 그래서 아. 그거를 가지고 구로 마을 지원 사업을 따서 네. 다문화 가정 연계 소통을 위해서 이제 지원 사업으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수상한 쌀통이에요? 네, 그게 수상한 쌀통이죠. 원래 네. 제목도 수상한 쌀통이었나요? 원래 제목은 수상한 쌀통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제목도 저희 팔장에 그, 네, 맞게, 팔장에 맞게 바꿨고 아. 대본도 저희가 계속 리딩을 하면서 계속 교정해 가면서 네, 저희 스타일로 바꾸셨어요. 네, 바꿨어요. 네, 되게 반응이 엄청 좋았죠. 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수상한 쌀통. 코미코러물인데요. 네. 네. 그 범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 이제 그 아파트 동 주민들이 모여서 네. 예, 찾아가는 그런 코믹 그 호러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쌀통에서 손가락을 맨 처음에 발견을 해서 잘린 손가락, 예, 잘린 손가락을 발견을 해서 아, 그 사건, 예, 네. 그 사건에 막 이렇게 발자취를 막 따라가는. 결국엔 범인이 잡히나요? 두둥, 두둥. 스포일러 같은데.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연극을 처음 정말 전극을 처음 하는 거였는데. 네. 이게 다른 사람의 인물이 돼서 네.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 막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 작은 마을에서. 근데 그 마을이 네. 원래는 다른 동네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구로동 구로동으로 싹 끌고 와서 이제 구로동 마을에 이제 주부들의 아, 그런 배경이나 네, 배경으로 해서 했는데 되게 반응이 네 저희가는 사람들의 반응도 엄청 좋았고 재밌어 했었는데 네, 네. 저희 나름대로 그거 하나를 가지고도 토론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니까 저작료를 내고 어떤 대본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것들을 이렇게 교정하고 이렇게 지금에 맞게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고 네네, 그걸 맞아요. 또 결과물로 내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맞아요. 와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 직접 진짜 연극하시는 분들은 그 대역이 아니 그러니까는 그 연극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후유증이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난 그런 것도 궁금하던데 해보셨으니까 호러물 같은 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제 어때요? 그 연기하면서 네. 이제 사투리를 써요. 선생님 잘 아시네요. 사투리를 쓰는데 계속 이제 그 연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투리가 나오고. 눈빛이 좀 맞아요. 저는 항상 그 연극하는 동안에는 초반엔 안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본이 다 외워지고 났을 때쯤에는 그 제가 좀 약간 이기적이고 되게 쌀쌀맞은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떡해. 남편한테 계속 아 진짜 그런 게 네. 남편이 오해하지 않게 좀 이야기해 주지 그랬어요. 왜 여기 와서까지 연극을 하냐면서 아, 그 대본 외울 때는 잘 외워지나요? 어떻게 외우는 게 잘 외워져요? 팁 좀 주세요. 항상 공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네.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실수나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들 살아온 그런 삶의 그렇죠. 연륜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냥 뭐 서로 그냥 나가 뭐 대사도 아닌 걸 가지고 진짜 겸손하신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는 언니들 이렇게 있으면 네. 현실 언니랑 미선 언니 있거든요. 네. 두 분이 창단 멤버신데 두 분 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연기를 하셨어요. 극단에 이제 프로 극단에 계셨던 분이신데 네. 엄청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 수상한 활동 때도 그랬지만 뭐 그 나이로운 인생이나 그 희희 미용실도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꼭 외우세요 딱 이렇게 던져요 제가 네. 대표니까 카리스마 빡! 그런데 저는 못 외워요 정작 근데 언니들은 외워오세요 그 많은 분량을 네 와. 그래서 역시 있던 사람들은 다르구나 대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 다른가 아 역시 대표님의 카리스마 때문에 외웠다기보다는 또 여기도 연륜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신 거죠. 열정. 아 정말 최고입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배우 역을 하시는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연극팀이면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작가 뭐 이런 식의 뭐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아니. 원래 그 주부극단 팔짱을 현수막을 걸면서 네네네. 이제 많은 그런 스텝들이나 네네. 뭐 이렇게 많이 그 모집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집을 하니까 이제 뭐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무대 미술을 하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시는데 정작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저희들끼리 모여서 뭐 무대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 네. 뭐 의상은 어디 뭐 구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서로 감독이 됐다가 네. 음향도 하시고 했다가 네. 그리고 항상 그 저희 대표님 그러니까 윤복란 씨 그 남편분이 항상 오세요 극을 할 때마다 그래서 오시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하죠 아유, 여기서 한 말씀 하세요 남편분에게 저도 여쭤보게 된 게 왠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네. 역할이 뭐 나눠져 있기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렇게 네, 같이 맞아요. 돌아가면서 해나가실 네.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거든요 라디오 이런 독립 라디오 방송국들도 뭐가 역할이 딱딱 있다기보다는 직접 말도 하면서 뭐 엔지니어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해 항상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네트워크 사업 네. 같이 하면서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프로 분들보단 우리가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일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네네.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만 네. 우리는 많은 것들에 그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내 역할을 되게 훌륭하게 잘 너무 멋지게 해내시는 모습들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공동체로 같이 하면서 와 정말 이거는 아마추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게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 사전에 말씀드렸던 아트라인 페스티벌을 네네네. 저희 천안역에 있는 그 버들 마을 활력소에서 작년 언제 있죠? 우리 올해 올해죠 올해 올해 시간이 벌써 네 아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죠 되게 오래간만에 선생님들 뵙는데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이번에 명절이 길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걸 저희 뭐 무대 감독이나 네네. 예술 감독이 있지 않고 네네. 그냥 저희 동호 회원들끼리만 그러니까 동아리가 한 10개 그렇죠. 10개 정도의 동아리 회원들끼리 대표들과 그 뭐 임원진들과 서로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분들이 다 같이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맞아요.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고 나서 좀 아쉬움도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었어요. 전혀 너무 없었어요. 훌륭했어. 너무 나는 예. 되게 아직까지 그 감동이 예. 맞아요. 지금도 막 이렇게 있어요. 예. 예. 그 가운데 팔짱이 있었거든요. 중심에. 아유 아닙니다. 중심에 팔짱이 있고 매개자가 그, 예, 그냥 맞아요. 매개자. 나머지 이제 뭐 풍물이나 뭐 켈리나 우리 네, 합창단이나 네. 오카리나나 다 주변에서 미술 또 팀도 같이 합류하셨는데 주변에서 같이 이제 배경 음악처럼 아. 같이 저희가 음악이 되어주고 뭐 네네네. 공연이 되어주고 뭐 무대가 되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훌륭했어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또 그 김효진 선생님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효진 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I love you. 진짜 효진 선생님이 너무 애를 많이 맞아요. 쓰시고 남모르게 많이 고민도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어제 잠깐 만났는데 이제 그 페스티벌을 이용해서 책자를 만드시겠다고 예, 한 11월 초쯤에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책도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네. 예쁘고 착하고 청취자분들은 네. 김효진 선생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아 그러긴 하네요. 나중에 사진을 하나 네. 올려드릴까요? 네. 네. 저도 사실 공연을 보진 못했어서 무슨 말을 더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지금 얘기 들은 10개 동아리가 하나의 공연을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만든 거잖아요. 그게 그것만으로도 근데 그 얘기만 가지고서도 아 되게 네네 네, 있는 자리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효진 쌤을 위해서 선생님 신청하신 곡 네. 하나 틀어드려요 빨리. 네 저기 두 번째 곡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신나거든요. 이제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입니다.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효진 쌤 들어주세요. 굉장히 신나는 곡이었는데 네. 예, 효진 쌤 잘 들었나요? 예. 네. 아바의 아이도 아이도 아이도 아이도 듣고 네, 왔습니다. 5번이네요. 5번이에요? 네. 한 번 더 아이도. 네. 지금 팔짱 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곽현실 선생님과 윤봉란 대표님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저희 그 팔짱에서 공연한 그 공연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그 작품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네네. 아까 그 수상한 쌀통 말고 또 그 외에도 네네. 나이롱 인생? 나이롱 인생. 네. 네. 나이롱 인생은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할까요? 네. 수상한 쌀통은 저희 그 8장만의 그 대본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극단을 갖고 극단에 속해 있으면 이게 저희가 약간 그 극단 부심이 있어서 그 동아리가 아니라 네네. 극단이라는 네네. 나, 우리는 네네. 극단이다 막 이런 게 있어서 극단만의 대본을 네네. 갖기 원해요 극단은 아.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네네. 우리만의 대본이 없을까 근데 작가분을 모집을 했지만 작가분이 네네.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고 그리고 수상할 쌀통은 저희만의 극단만의 대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극을 네네. 또 하고 싶어서 언니랑 저랑 그러니까 네. 시간이 돼서 대학로에 무작정 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대본만 있는 도서관에 가서 아. 정말 세네 시간을 계속 옛날 것부터 시작해서 대본을 계속 보고 네. 우리 극단에 맞는 8장만의 그런 어울리는 대본이 있을까 계속 보고 막 왜냐면은 또 교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네. 막 그렇게 막 3시간, 4시간을 대학로 바닥에서 네네. 막 그렇게 있었는데 네, 결국은 구하지 못했어요. 아. 너무 우리는 주부들로만 이루어진 극단이고 그리고 또 약간 그 마을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 위주로 찾고 싶은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아니었어서 그래서 아, 이 올해는 그러니까 수상한 쌀통 하고 난 이후에 15년 동안에는 이제 아 이, 우리는 올해는 공연을 못 하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너무 고맙게 아까 현실 언니가 말씀하신 네네. 그 할인 언니 작가분이 오게 된 거죠. 아, 아 네. 나단 8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잠재적으로 나이 제한을 둬요. 왜냐면 네. 구로에 무슨 그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가는 동아리 있죠 또. 네, 실버 아, 동아리. 실버 연극 하시는 예,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이가 되신 분들이 오시면 네네네. 거기를 또 저희가 소개시켜 드려요. 네, 네. 예. 저희 장난 아니죠. 그런 착함. 네. 그래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그 네네. 그쪽이 약간 커트라인에 딱 걸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모르고 거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기는 작가로 왔다라고 얘기해서 할인 언니가 가고 나서 저희끼리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언니가 오셔가지고 또 수상했던 경력이 있으신 거예요. 작가로. 아, 네. 그래서 그 작품이 나이론 인생이었고, 예. 근데 그게 원래는 단편 소설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극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셨어요. 작가분이.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제 저희만의 8장만의 대본이 생긴 거죠. 와, 박수. 이야. 어떤데요? 예. 행보가 느껴지는데, 네네. 어떤 네네. 이야기인지, 네. 네, 나이론 인생은. 그 병원 내에서 이제 사기꾼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이제 많이 보험료를 타내는 그런 사기꾼이 나오는 그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어설픈 환자들, 뭐 교통사고로 그냥 어설프게 입원하신 분들 찾아가서 사기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료를 받아서 자기가 그냥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배역이 어떻게 되셨어요? 어떤 역할을 저는 사기꾼이었어요. 아, 주인공이셨던 네. 거네요. 네. 사기꾼, 선생님은 저는 그 환자인데 환자 나이롱 환자 바보 환자. 네, 저희가 또 반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연극을 하게 되면. 꼭 보러 네, 오셨으면 좋겠네요. 나이롱 인생. 나이롱 인생. 반전이 네네. 있다고 합니다. 네, 반전이 있어요. 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네, 나중에 네. 꼭 나중에 예, 초대해 주십시오.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어서 예, 히히히 미용실 네네네. 예, 그 이야기도 이어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조아연 선생님이라고 네, 여기 구로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네. 이제 시테라피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주고 시로 오. 인해서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걸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구로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함께 그 네트워크 사업이 네. 사업 중에 드림마켓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소득층 친구들이나 한부모 가정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마음의 상처가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승화하는 거죠. 아, 네, 마음의 그런 치유를 할 수 있고 네. 직접 시를 쓰고 네네. 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신 네, 거죠? 이번에 책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이 그 이제 구로 지역에 이제 오래된 그런 가게들 아. 예, 그런 대상으로 뭐 소형인의 생선 가게라든가 네. 네, 뭐 형제 설비 책 네, 그, 네. 그 책을 교태에서 예, 만든 쓰셨어요. 예. 네, 그 중에 히히히 미용실이라는 작품을 네네. 저희들한테 공연을 할 수 있겠냐고 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제안을 해오신 네, 거예요. 그거를 우와. 이제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연을 올렸죠. 이야, 제가 그 공연을 네네. 봤거든요. 네. 아. 그 전에 이제 철길을 걷는 아이들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언니가 말했던 형제 설비, 소영이네 네. 생선 가게, 히히 미용실 파트 성인 그 연기자가 필요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한테 해줄 수 없겠냐고 의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조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자기가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 보면서 아까는 그 혹시 작가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시면서 쓰시지만. 딱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작품이 이렇게 쓰실 때는 잘 와닿지 않았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연기하는 거 보니까 와 이렇게 하시면서 써야 되겠다. 아 계속해서 작업을 네, 해야 되겠다. 히히 미용실을 딱 띄어서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동기부여가 되셨네요. 네네네, 작가분에게도 그럼 저희한테도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형제 설비, 소영이네 생선 가게, 히히 미용실 같이 아이들하고 그 공연을 했고 거기 안에서 히히 미용실만 따로 떼어서 써주신 거예요. 거기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구로의 꽃마을 네네. 극장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아, 거기에서 그렇구나. 정기적으로 좀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그걸. 공연이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아무래도 구로 내의 이야기고 그렇죠. 저희들 이웃의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 히히히 미용실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 이제 미용사로 이제 40년 동안 그 미용을 하신 분인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미용가는 그 이제 마을의 곳곳에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 미용을 많이 해주시고 하다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런 소소한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네. 아유 참. 좀 슬픈 이야기 것도 같고 보신 거 아니에요? 보셨어요? 봤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다 안 하니까 제가 막 다 이야기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다음에 보러 오시라고 청취자분들 네. 네. 이게 더 감동인 게 그 한 네. 지역에 그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맞아요. 잊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요즘에는 되게 자기 지역이 싫어서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많이 태어났던 곳을 떠나서 네네. 이사를 많이 네. 하고 또 되게 많이 이사를 하고 자기 거주지를 많이 옮기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한 곳에서 살면서 이뤄가는 그런 인생의 얘기가 맞아요. 네, 그 되게 남다르게 저는 또 여기서 되게 오래 살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연극하시면서 많이 성숙해지셨나 봐요. 두 분 다 지금. 네. 다른 삶을 통해서 네. 저희 제 삶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은요. 그치. 되게 아마추어 많이 가질 수 있는 아니요, 프로랑 아마추어랑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통 프로 아마추어면 이렇게 뭔가 위아래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의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도 들으면서 이 지역의 얘기들을 다룬 지역의 연극들이라는 게 막 그 아까 뭐 마로니에 공원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뭐 연극의 명소 혹은 어떤 방송 이런 데서는 세세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거 안에서 근데 지역에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게 더 저한테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팔짱이 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역할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외려 근데 이 팔짱에서 활동하신 두 분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팔짱에서 활동들이 조금 어떤 이렇게 의미실까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이 일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되게 받게 되는 네네네. 것 같거든요. 그러나 좀 그런 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는 좀 어떠실까? 제가 갑자기 너무 네. 좀 일단 뭐 극단을 만든 것보다 동호회를 하는 거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열정도 생기고 또 그곳에 관심도 생기고 하는 건데 네, 일단 저희는 그런 열정이나 이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아직 예, 식지 않고 있어서 계속 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대표님이 노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뭐든지 예스예요. 네, 제가 뭐 이쪽으로 가서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콜. 네, 저쪽도 콜. 그렇게 항상 태클을 걸지 않고 계속 쭉 진행이 되니까 제가 언제든지 뭐를 얘기를 해도 같이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남편이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네. 삶의 동반자라고 하는데 뭐 이제 뭐 20년이나 지난 남편 뭐 그거보다 저희 이웃에 사는 네. 이웃에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 동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 같이 그런 삶 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머나 이런 진리를 이야 만년 대표 하셔야 되겠어요. 아, 은근 대표님을 띄워주셨어.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네네네. 같은 네. 피드백으로 저도 그냥 정말 옛날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전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단순하게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이 정도로 들어갔었던 건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예스를 하는 게 다른 게 그냥 예스가 아니라 그냥 언니한테 예스하는 건 거예요. 언니가 너무 좋고 네. 언니가 저한테 또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딱 항상 이렇게 커가면서 네. 뭐 학교에서 친구한테 상처받고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그렇지. 상처받고 또 어디 가서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관계에 있어서 선을 긋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팔짱 극단에 와서 이 관계의 선이 허물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 네.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준 분들이라서 저는 정말 제2의 사회를 사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아요. 최고의 극찬이네요. 그럼요. 네, 아유. 되게 부러울 지경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는 게 끈끈함. 야 팔짱 많이 들어가세요. 이런 곳이랍니다라고 네. 지금 두 분이 그냥 은연 중에 네. 서로를 칭찬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우 부럽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예, 여기 팔짱과 우리 구로 FM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게 서로 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마을 주민들과 서로 만나서 맞아요. 함께 뭔가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뭔가를 해나가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작업들이 이런 그 어떤 지역사회의 또 다른 그런 소모임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매개자분들이 꼭 필요하시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벌써 갔어요. 네. 되게 빠르죠. 네. 한 시간 금방 가요, 정말. 이제 한 7분 정도 네, 남았어요. 저희 마지막 곡이 있었는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는 하나 존 레논의 이메이지 듣고 저희 마무리 멘트 하면서 네. 예,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잠시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할까 고민하십시오. 예, 노래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need for greed, no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chee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네, 네, 존 레논의 Imagine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선곡 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노래들이 더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뭐 홍보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리고 싶으신 거 편하게 많이 전해주시면. 팔짱 극단원 단원 모집 뭐 그런 거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네,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팔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 주소가 나오고 주소가 나와서 네, 네, 네. 거기 가서 그러면은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네네 네. 주부들을 네. 위한 극단 8장이라고 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랑 남겨주시면 네 연락처랑 네.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네네. 직접 친히 주부가 아니어도 괜찮은 저도 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네네. 그쵸 주 이제 주부가 아니어도 네, 그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시고 싶거나 네. 그거 나는 그런 게 없다. 네네. 그래도 좋은 교재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네이버 카페 검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8장 치시면 주부들을 위한 극단 8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꼭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네. 외에도 뭐 재능 기부로 나는 이렇게 글을 쓰고 싶 글을 써주고 싶다. 아, 물론 무대 그림을 그렇죠. 그려주고 싶다. 네네. 그래도 네네. 네, 많이 다 저희가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매개체가 많은 예술을 그렇죠.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글, 미술, 뭐 또 화장. 뭐 분장, 메이크업 그리고 네, 의상, 그러네요. 의상도 있고요. 음향도 있고요. 네네, 연출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많은 예술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오시면은 네. 언제든지 대환영, 네, 대환영. 예, 아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네. 공간이 지금 필요해요. 네. 네, 그동안에는 이제 구로 여성회에서 공간을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공간을 빌려주실 분들도 네. 자 공간 8장 극단에 네. 공간을 빌려주실 분들도 네, 여기 카페 아까 뭐라고요? 8장 예, 치시면 네. 네이버 카페로 네네.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가고 계신 분인데 네. 이때는 지금 네트워크가 필요 많이 이렇게 오셨으면 네네. 좋겠네요. 네, 정말로. 예. 끝으로 예, 저희 시그널을 소감 하면서. 한마디씩 나누고 마칠까요?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했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네, 너무 뭐 그런 부담감은 그래가지고.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편집할 건또 편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음악이나 듣고 막 이러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왔는데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팔짱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런 발자취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나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네. 네, 속에 있는 말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현실 언니한테 속에 있는 말 하게 돼서 감사한 거죠. 평소에 쑥스러워서 못하던 말 우리 현실 언니도 한번 저는 항상 뭐 이제 대표님한테 감사하죠. 감사하고 저희 같이 열정이 좀 마음에 정말 열정을 담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 정도 나누고 네. 같이 무대도 한번 서보고 또 네. 싶고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맏언니 아. 같은 현실 언니가 있답니다. 아 그리고 또 언니 한 명 또 있거든요. 네. 아 맞아요. 네, 지금 아프셔가지고 네, 놓고 왔는데 예, 단원들 이름 좀 불러주세요. 진짜 미선 언니 사랑해요. 그리고 빨리 나와서 같이 다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예. 네네. 그리고 지금 잠시 이게 주무시고 있는 분들 언니들 빨리 일어나서 나오세요. 네 그래요. 우리 팔짱 극단이 다시금 네. 혈기왕성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저희 종이 비행기는 네. 오늘 네. 예. 어떠셨어요 우리? 아유 저는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하셨지만 저야말로 되게 네, 맞아요. 되게 고마운 그 얘기들이 너무 저한테 배운 게 많은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네, 저희 오늘 너무 이제 감사드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뭔가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